채식 해보고는 싶은데 많이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혹은 채식 해보고는 싶은데 주변에 채식하는 분이 없어 외롭게 느껴지셨나요? 채식주의자가 뭘 먹는지 막연히 궁금해하셨나요? 채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6년차 채식인 박은주가 풀어드립니다. 채식을 부탁해. 채식을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은 요리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평소 멸치나 고기 등으로 육수를 내거나 이런 동물성 재료를 주로 이용하는 요리에 의존한 식단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처음 채식을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해야 될지 또 어떤 재료로 대체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저도 처음에 채식을 시작했을 때 이런 고민들 때문에 서점에서 다양한 요리책들을 구매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책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쿠킹 클래스가 있다면 실제적으로 체험도 할 수 있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서울에는 로푸드라든지 그 다음에 채식 베이킹 등등 다양한 채식 쿠킹 클래스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곳에 참여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로푸드와 마크로비오틱 쿠킹 클래스에 참여하였던 김수연 씨를 모시고 쿠킹 클래스에 참여한 후기 그리고 로푸드, 마크로비오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연 씨 오늘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일단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채식을 지향하게 된 거는 한 3년 정도 되고요. 채식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회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제 마음이 편한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기는 안 먹고 뭐 해산물이라든지 우유, 치즈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건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식을 혹시 시작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찾다가 로푸드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로푸드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로푸드만 먹으면 살이 안 찐다는 말에 혹해서 스무드 클렌징도 했었고 그런 걸 또 알게 되다 보니까 채식에 꼭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뭐 공장식 사육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은주님의 아버지가 얘기하셨던 뭐 젖소에 대해서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최근에는 뭐 나 하나라도 고기의 소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다이어트 때문에 시작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예 모르던 사실들이어가지고 처음에 알았을 때는 좀 충격도 받았고 또 생각보다는 또 와닿지 않은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면서도 치즈는 먹게 된다든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엄격하게 지키고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해가지고 피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분당에 살고 계신데요. 혹시 분당에는 채식 식당이 있나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있었었는데 망한 거나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동네에 이제 채식까지는 아니었는데 유기농 식당이었는데 막 제가 원하는 그런 식당들은 다 폐업이 되고 그래서 정말 남편하고 저랑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네 맞아요. 거의 없고 그냥 뭐 스파게티집 가서 알리오올리오나 그런 걸 먹거나 아니면 그냥 거의 남편 먹고 싶은 거를 싸와서 전 집에서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요리해서 먹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공존을 잘하고 계시네요. 네. 직장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점심때는 직장인들은 뭐 상사랑 같이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회사 식당에 가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식 식당으로 제공되지 않는 곳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점심을 해결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제가 매일 도시락을 싸와서 먹고 있고 만약에 예상하지 못하게 뭐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뭐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따라가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를 시키고, 만약에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아, 저 도시락 싸워서 안 돼요 라고 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항상 도시락을 싸우니까 그래도 조금 배려해주는 편이기도 하고요. 근데 도시락을 싸기 싫거나 이런 경우에는 친구들한테 밥 먹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뭐 본죽을 가서 팥죽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집 회사 근처에 청국장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청국장을 먹는다거나, 그 다음에 뭐 가끔 분식집 가자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서 그냥 다 그냥 떡볶이 떡 먹거나, 아니면 김밥 같은 경우에 제가 햇 빼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몰래 빼거나 아니면 그냥 다 먹거나 그렇게 플렉서블하게 가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 아침에 도시락을 싸신다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그냥 반찬 같은 경우에는 싸가지고 전날에 넣어놓고 밥만 옮겨서 담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10분?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해서 사진 찍고 이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네요.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그 사진을 몇 개 봤었는데요. 도시락 통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길쭉해가지고요. 그 일본에는 도시락 문화가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락 가방에 쏙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본에서 그냥 직구로 준비를 했고, 납작한 것보다 이렇게 약간 2단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방에 쏙 들어가고 도시락을 약간 들고 다니더라도 사람들이 그게 도시락인지 잘 모르는 시기여서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일본 아마존 들어가면은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반찬들은 미리 주말이라든지 이런 여유 시간에 해놓으시고, 네, 밥만 해가지고 그 도시락에 싸가지고 다니는 경우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네요. 채식 팟캐스트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아, 그냥 어떻게 알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 그냥 팟캐스트에 채식 팟캐스트가 없나? 그러면서 채식이라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가 노란색 예쁜 배경에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었는데 뭔가 그 공감하는 내용들이 좀 많아 보여가지고 계속 관심을 갖고 듣게 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어떤 에피소드가 좀 재미있으시거나 그러셨나요? 그 일단은 회식자리 대처법이랑 그 다음에 채식인 배우자와 사는 비채식인 이야기 에피소드를 되게 공감하면서 들었는데요. 일단 회식자리 대처법에서 그때 연기하시면서 했던 시나리오들은 제가 진짜 다 해봤던 얘기들이어가지고 잘 안 통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커밍아웃을 했고, 채밍아웃이라고 하죠. 채밍아웃을 했고, 네. 네, 그냥 제가 먹을 수 있는 걸 시키면서 회식자리를 헤쳐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비채식인과 사는 채식인 에피소드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저도 결혼을 해서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 약간 저희 집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약간 공감하고 또 아,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듣게 되었어요. 네. 아, 그렇구나. 남편의 반응은 어땠어요? 채식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저희가 사귀고 있을 때였는데 남편이 좀 거부감이 심했어요. 저희 남편이랑 비슷하네. 남편이, 제가 예전에 성격이 좀 강한 편이어가지고 좀 강요할까봐 그거를 좀 되게 걱정했었어요. 근데 강요할까봐 되게 걱정했었는데 요새는 아예 저는 전혀 강요를 안 하거든요. 그냥 남편이 먹고 싶어 하는 거를 사와서 같이 먹고, 또 엄마가 고기 같은 걸 싸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그냥 제가 요리해서 주고 그냥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런 주의여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시댁은 어떠셨나요? 시댁은 그냥 아직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은주님처럼 제가 아, 저 채식합니다 라고 얘기를 확 한 게 아니라 그냥 시나으로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그냥 고기 안 먹으니까, 고기, 불고기 같은 거 해주시면 그 옆에 있는 야채만 먹고. 네네네. 그러니까, 아, 고기는 안 먹냐? 이러시면, 아, 예, 제가 안 먹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캐나다에 여행을 갔는데, 그 시댁 식구가 거기 있어서, 신우가 거기 살아서 갔는데, 그냥 뭐 캐나다에서 뭐 하고 싶냐라고 하시길래 네. 전 채식 식당 찾아다니고 요가 하고 싶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지시를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캐나다 어디 가세요? 밴쿠버랑 그다음에 포트넬슨이라고 사시는 곳에서요. 근데 밴쿠버에 채식 식당이 정말 많잖아요. 네, 정말 많아가지고 네. 행복하게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네요. 저도 해피카우에 들어가서 가끔 네네. 국가별로 보는데 대도시 위주로 역시 캐나다나 미국도 역시 대도시만 채식당이 많더라고요. 네, 엄청 많아요. 밴쿠버도 참 큰 도시 중에 하나니까 네.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놀다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상사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냥 뭐 뻔한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은. 그럼 도대체 지금도 그럼 도대체 널 뭘 먹냐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회도 안 먹냐 그러면은 저 원래 회를 안 좋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또 강요하시는 분 있긴 있어요. 네네. 야 이거 먹어하면서 이렇게 밥에 올려주신다든지 그러니까 그럼 원래 치워버리고.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네. 일단 오늘의 주제가 쿠킹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채식 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채식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채식으로 어떻게 요리가 되는지 그 참관할 수 있는 쿠킹 클래스에 대한 건데요. 시훈 씨는 쿠킹 클래스에 참 많이 참가를 하신 걸로 들었는데 어떻게 쿠킹 클래스를 알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런 쿠킹 클래스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 처음에는 책으로만 그냥 채식 음식을 찾아보고 이랬었는데 그 약간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로푸드에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로푸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이트라든지 그런 유튜브가 거의 다였어요. 그 당시에는 한 3년 전에는 그래서 이런 걸 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좀 제일 유명했었던 분을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그분이 쿠킹 클래스를 이제 연다 자격증 수업을 이제 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가격이 좀 너무 비싸서 차마 이렇게 손을 못 내밀고 있다가 그분이 뭐 사진 찍어주러 오지 않겠냐라고 해서 거기에 참관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쿠킹 클래스에 처음으로 참관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사진을 찍으면서 1박 2일 동안 어떻게 배우는지를 보게 된 거죠. 그렇군요. 저도 루푸드에 참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해외 그 유튜브들을 보면 사실 해외에서 제작된 그 유튜브들은 해당 현지의 재료를 쓰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생소한 재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로프들을 어떻게 하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런 좋은 계기가 됐었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 로프드 하는 것도 거의 해외랑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딱히 진짜 구하기 힘든 재료, 뭐 두리안이라든지 막 그런 건 사용을 하지 않지만 거의 비슷한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생채식과 로푸드에 대해서 그 차이를 저는 종종 생각해 보곤 하는데요. 한국식 생채식은 원재료 자체를 그대로 섭취하는 그런 거가 많은데 외국에서 온 로푸드는 이것저것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실제로 요리 형태로 보기에도 좀 좋은 형태로 가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로푸드 하시는 분들도 그건 약간 이벤트성으로 만들고 주식은 거의 스무디 아니면 주스를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건강 스무디로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밀스닥 주스라든지 그런 네네. 것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지금까지 참여해본 쿠킹 클래스들이 여러 개 있으신데요. 어떤 종류의 쿠킹 클래스들을 참여해보셨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참여했던 그 쿠킹 클래스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로푸드랑 그 다음에 요즘에 듣고 있는 마크로비오틱이 있습니다. 그 일단은 두 용어가 생소할 것 같아서 용어 해설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마크로비오틱은 마크로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이오 생명을 바라보는 킥 학문을 의미하고요. 요리법뿐만 아니라 약간 생활 방식을 아우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마크로비오틱은 3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요리할 때는 일물 전체를 사용을 하고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서 신토부리를 가지고 지켜서 요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물 전체라고 하면 그런 저희가 만약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일물 전체를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뼈라든지 뭐 혈액이라든지 이런 걸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물 전체라고 그래서 동물을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양파 같은 경우에도 껍질은 채소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안에 거는 뭐 뿌리 같은 게 있다면 그건 잘게 썰어가지고 또 샐러드에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버리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감자도 껍질째 먹고 당근도 껍질째 먹는데 그런데 전제는 그 유기농 식품을 먹는다는 전제예요. 당연히 또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껍질째 먹는다는 걸 전제를 하고 먹는 걸 일물 전체라고 하고요. 음양의 조화는 그 재료마다 플러스 음의 성질과 양의 성질이 있는데 적절히 섞어서 중용을 이룰 수 있게 요리를 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뿌리 채소는 그 양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잎채소는 녹색 채소는 음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양의 기운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해서 뿌리 채소를 많이 섞은 그런 제품들을 많이 먹고요. 그런 걸 많이 요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따뜻한 여름에는 음의 그런 식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샐러드라든지 그런 불을 가하지 않는 것도 먹는 그렇게 섭생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아요. 그 일물 전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항상 양파라든지 그 다음에 파를 가공할 때 제거했었던 부분 뿌리 그 다음에 흙이 묻은 부분들을 거의 제거를 하는데 제가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그 칫솔이라든지 작은 솔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마크로비오틱 이런 것 자체를 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상당히 줄어들 것 같고 또 가공의 시간도 굉장히 단축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저도 약간 인상 깊게 봤던 게 밥을 할 때 보통은 그냥 쌀을 붓고 그냥 물 맞춰가지고 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량을 지켜서 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 200g씩 먹을 걸 가정을 해가지고 밥을 해서 남는 게 거의 없게끔 만들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할 때조차도 뭐 그리고 반찬을 할 때조차도 먹는 사람들 수를 생각을 해가지고 남는 게 없게끔 그런 식으로 조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음과 양의 조화 그리고 계절에 대해서 대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갑자기 그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을 떠올려 보니까 고구마라든지 감자 그리고 뭐 그 음의 음식은 취나물이라든지 이런 녹색 채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계절적인 순환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겨울에는 우엉이라든지 우엉 네 그다음에 무를 네. 이렇게 볶아가지고 또 그 양의 그런 조리법이 오래 불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빨리 조리하고 겨울에는 오래오래 볶고 오래오래 국물을 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엉차를 뭐 예를 들면 만든다. 네. 그러면 우엉 자체를 일단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잘게 썰은 다음에 네. 불에다가 많이 익히는 방식으로 요리를 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음을 살린다. 그러면 여름에는 거의 그 불을 많이 쓰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푸른잎 채소 같은 경우를 뭐 샐러드로 간단하게 만든다든지 네, 이런 걸 얘기하시는 그 거죠? 마크로비오틱에서 표준식이라고 있는데 그게 현미밥이랑 된장국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겨울에는 뿌리 채소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된장국을 해요. 우엉이 들어가 있는 당근, 무, 그 다음에 뭐 이런 뿌리 채소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국을 만들고요. 여름으로 되면 될수록 잎채소를 더 넣는 거죠. 잎채소를 넣거나 뭐 근대 이런 걸 넣거나 콩나물을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뿌리 채소들을 빼고 콩나물을 넣기도 하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애호박이라든지 감자를 넣어가지고 된장국을 만듭니다. 된장 자체가 맛있으면 사실 어떤 재료든 맛있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생각만 해도 되게 군침이 도네요. 네, 맛있습니다. 다음에 네. 저희 집 오시면 아, 그리고 싱토불이에 대해서도 그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로푸드와 비교를 했을 때 로푸드는 서양에서 온 재료들로 레시피가 된 경우가 많은데요. 그 싱토불이 라는 것 자체도 제철에 우리나라에 나오는 음식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 이런 부분도 환경을 생각한 그런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사실 신토구리가 뭐 예를 들어서 견과류를 예를 들면은 아몬드랑 캐슈넛은 한국에서 나지 않는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품을 극음의 식품으로 분류를 해서 먹지 않는 걸로 해요. 마크로비오틱에서는. 근데 대신에 한국에서는 잣, 호두 이런 걸 사용을 하고 건과일도 건포도가 거의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나는 건데 그런 거를 한국에서 재배하는 게 있어요. 또 그런 걸 찾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또 아가베 시럽 이런 거는 전혀 먹질 않고 그다음에 그거 대신에 조청을 먹기도 합니다. 네. 예외적인 질문인데요. 그 유기농 제철 음식을 구매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혹시 생엽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아, 저는 거의 한달림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달림에도 사실은 그런 하우스 제품들이 많긴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가려서 안 먹거나 하고 그리고 그래도 한살님이 제일 잘 만든다고 생각하고 제일 잘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서 대부분 한살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로푸드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아, 로푸드는 그 말 그대로 날것의 음식을 말을 하고요. 그 자세히는 그 46도 이하의 열을 가하지 않고 조리하는, 그러니까 46도 이상의 열을 가하지 않고 조리하고 가열하고 그 다음에 자연 상태에 가깝게 만든 생채식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는 뭐 스무디도 있고요, 주스도 있고 그 다음에 고구마 말랭이도 로푸드가 될, 아 고구마 말랭이는 아니네요. 그 가열을 한번 해서 말린 거기 때문에 거는 아, 네, 사과 말랭이, 네, 감말랭이, 네 그런 거는 로푸드라고 할 수 네. 있고요. 거의 열을 가하는 방식은 거의 건조기로 하고 있어요. 네. 아, 저도 그 사과말랭이를 예전에 먹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만들어보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맛있죠. 너무 근데 빨리 먹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네. 요즘에는 잘 안 먹으려고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참 로푸드 자체도 무궁무진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로푸드 스파게티 같은 것도 있고요. 그 주키니로 만든 네. 그 면을 이렇게 그런 기계 같은 게 있어요. 그 기계로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서 만든 로푸드 스파게티도 있고 뭐 로푸드 피자도 있고 로푸드 햄버거도 있고 그 다음에 로푸드 케이크도 예, 요새는 그런 거는 식당에서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로푸드 케이크도 있습니다.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채식 쿠킹 클래스에서 요리 배우기 로푸드 마크로비오틱 편 1편은 여기서 마치고 2편에서 분당에 사는 채식인 김수현 씨와 함께 이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